속에 떠난 사람 봄비 맞으며 돌아왔네 그때 그날은 웃으면서 이어졌는데 오늘 이 시간 너무나 아쉬워 서로가 울면서 창밖을 보네 봄비가 되어 돌아온 사람 비가 되어 갔습니다